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당뇨의 칼럼 시리즈로 오늘은 신장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란 당이 소변으로 나온다고 해서 기원이 되었는데요. 페르시아의 아비세나가 캐논 오브 메디슨 의학지에 1010년경에 소변에 단맛이 난다고 첫 번째로 발표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의 1000년이 지난 오늘날 당이 소변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는 당뇨의 정의가 아니라 당뇨로 인한 신장의 합병증이 되는 것입니다. 풍요로워진 오늘날 당뇨는 많은 합병증을 야기하는 무섭고 흔한 병이 되어버렸고 그 중에서 콩팥의 손상이 가면 기능이 저하된 콩팥은 동맥경화증을 급속도로 진전시켜 환자를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으로 사망하게 만듭니다. 2013년 한국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단일 상병 기준으로 가장 많은 진료비가 지출된 질병이 고혈압이고 이에 이어 만성신장질환이 두 번째로 당뇨의 진료비를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에 신장병은 전해 대비하여 가장 큰 증가를 보인 병이며 65세 남성에서는 84.7%, 여성에서는 68.2%의 증가율을 보이며 질병의 심각한 폭발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만성신장병이 아주 최근 들어 급속도로 높아지다 보니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내과 의사들조차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미국 주류 의사사회에서는 10년 전부터 만성신부전의 초기에 신장내과 전문의 리퍼럴을 해야 된다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하였으나 한인타운에서는 신장내과 전문의 턱없는 부족으로 신장내과 전문의를 본 한인 환자들이 극소수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신장의 기능은 간단한 혈액검사로 알 수 있고 대단히 중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모든 의사들이 하는 피검사에서 신장기능검사는 거의 대부분 포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혈액검사지에서 GFR이라고 써있는 여과율이 59 미만이시라면 중증 만성신부전이기 때문에 이때 신장내과 전문의를 바로 본다면 자신의 생존율이 두 배나 증가한다고 의사학회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혈액검사지를 확인하시어 GFR이 59 미만이시라면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서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